현실이 맞는 건지 내가 잠을 덜 깼는지 예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잊혀지네. 오, 손을 쭉 뻗다가 보면 구름이 잡힐 때가 있지. I'm never coming down. 새들이 내 얼굴 알기 전까지 baby. Oh, 세월이 지나도 숫자가 바뀌어도 난 이 꿈 꿀래. Every day, every night, see the world when it's right here in front of me.